스쳐 바람결에 뒹굴고 내 마음도 갈고 잃어 낙엽 따라 헤매네. 잊으라는 그 한마디 남기고 이제라면 잊지요, 잊으라면 잊지요, 끝까지 꿈은 못 잊을까봐. 잊으라면 잊지요, 잊으라면